조선에서 원격 교육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인쇄공업대학, 남포수산대학을 비롯한 6개 대학들이 원격교육대학이 새로 설립돼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0여개 대학들이 원격교육대학이 설립돼서 수많은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학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원격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학생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원격교육 체계도 부단히 갱신되고 원격 강의안들도 보충 완성되고 있습니다.